내가 만약에 지금 너의 눈앞에 서서 잠깐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너만을 위해 매일 밤마다 연습했었던 너를 닮은 예쁜 말을 해줄 텐데 What a fool that I am 내 입술이 내 두 손이 말을 안 듣네 What a fool that I am 내 머리가 하얗게 더 너로 번져가 나는 내가 힘들 때가 힘들어 울 때마다 안쓰러워 난 그때마다 너보다 더 아파와 내가 웃었으면 좋겠어 행복하면 좋겠어 난 상상을 해 널 미소 짓게 하는 일 말해주고 파는 날 너의 사랑 그 사람이 되고